위해서 높이 들어 꽉 잡아 눈 감지 마 지금부터 one by one 하나 하나 다 해내고 말 테니까 We got one love, one soul 심장이 새긴 백 and I so you know where 난 11 but only one step by step to the top and only